HUBS. We are in the dark. 법을 바라보는 시선. 이제 어딜 향하나.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발의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 토파보는 법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오늘날 새로운 법안과 개정안은 사회적인 분위기와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는 우리 사회 내의 한 구성원이 법의 공백 속에서 겪는 불편함과 불합리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합리적인 사회를 향한 하나의 목소리로 볼 수 있지만 종종 사회 내 논란과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오늘 발의되고 있는 법안과 사회적인 배경, 더불어 법안이 빚고 있는 사회적 논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법을 바라보는 시선은 양민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임차인의 전세금을 통해 신규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갭투자가 실패할 경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면서 임차인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것인데요. 갭투자자들이 주로 몰렸던 곳은 집값과 전세값의 차이가 적은 전세가율이 높은 서민 주거지역이었기 때문에 실소유자인 서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일대에서 한 명의 임대사업자가 주택 524채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사건 등 국민의 분노를 사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100억 원 이상 전세금을 받고 잠적한 인원이 7명이나 되며 임대인 1명이 283명의 전세금 574억 원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당액을 대위 변제한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계획적으로 떼먹고 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24일 전세금을 계획적으로 먹튀하는 갭투기꾼을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나쁜 임대인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임차인들이 줄어들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We are in the dark. 우린 이제 어딜 향하나.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한 임대사업자 가족이 서울 강서구 관악구 일대에서 주택 500여 채 전세금을 돌려막기 하다 잠적해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가며 세를 놓고 수익을 취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내어줄 수 없는 사정이 생기자 연쇄적인 피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 자산 및 신용정보에 대한 법 규정으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이 일반적인 임대사업자인지 상습 갭투기꾼인지 알아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전세보증보험에 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수억 원의 전세금을 갚아주고 그 변제를 장기간 방기하는 갭투기꾼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수억 원의 전세금 반환 보증 채무가 발생하거나 3여 년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강제 집행, 보전조치 등을 반복적으로 받았을 경우 공개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가 이뤄지듯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을 갭투기꾼들이 변제하지 않는 것 또한 세금을 탈루한 셈이라며 이들의 신원과 물건이 공개되고 신규 세입자가 참고해 경계할 수 있다면 또 다른 피해자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in the dark. 우린 이제 어딜 향하나. 오늘 법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국민청원, 언론 등